병야링 심종은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사 김종일 대원수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경축행사 대표증이 조선선윤단 창립 이른돌 경축행사에 참가한 선윤단 대표들에게 수여됐습니다. 대표증을 수여하는 모임이 3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